걷고 있어 아무도 없는 길 위에서 헤매고 있어 불어오는 바람마저도 혹시나 들릴까 이름을 불러봐 기억을 걷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다 운명일 테니 시를 따라갈게 미로 속을 헤매 조금 시간이 걸려도 널 잡을게 걱정하지 마 너와 나 인연은 닿을 거야 너야 baby it's you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 생각보다 강해 절대 깨지지 않을 거야 마냥 행복했던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지기 전에 완성될 거야 우리들의 스토리 힘껏 달려갈게 빛을 비춰줄게 너만 비추는 등대가 되어줄게 정해져 있어 너와 난 하나가 될 거니까 너야 baby it's you 말아줘 지릇 같은 어둠 속에서 언젠가 다시 널 찾을 수 있게 그땐 널 안을게 너를 느낄 수 있게 돌아와줄래 내 곁에 우리 다시 만날 운명이 니 혹시라도 엉켜있어도 부를 거야 하얀 빛을 따라 널 데리러 가 너야 너가 없는 나 아무것도 아니야 너야 baby